네, 안녕하세요. 정통 기독교 팟캐스트 정기파 오늘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지금 녹음하고 있는 시간은 10월 10일 오늘 월요일이죠? 네. 네, 월요일 저녁 지금 한 7시 한 50분쯤 됐네요. 네, 지금 이렇게 골방에 둘이 앉아서 네,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난주부터 저희가 이제 매주 토요일에 저희가 방송을 녹음해서 아마 들으시는 분들은 이제 일요일에 들으실 수 있었을 텐데 저희가 이제는 좀 사정상 예, 시간을 좀 바꿨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편의상 뭐 사정상 네, 편의상 네. 비슷한 말이죠? 네, 네. 저희 마음대로 그렇죠. 바꿨습니다. 네, 그래서 화요일에 이제는 녹음을 하기로 했어요. 예, 지금 아니죠? 월요일에 한국은 예. 화요일. 한국은 화요일이죠. 네, 그렇게 저희가 지금 그래서 저녁에 모여서 지금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T1이고요. 저는 조직신학과 종교철학 공부하고 있습니다. N1님 인사하시죠. 네, 저는 N1입니다. 저는 신약 그리고 청년 사역 하고 있습니다. 청년 목회 네. 네, 열심히 하고 계신 예. N1님이십니다.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잘 지냈어요? 지난 한 주간? 네. 좀 많은 지름들이 있었습니다. 네. 굉장한 걸 지르셨다고 들었는데. 네. 네. 자랑 좀 해주시죠. 트레드밀을 지렸어요. 네. 집에서 운동을 좀 하려고. 네. 그리고 그냥 보통 트레드밀이 아니고, 트레드밀 위에서 걸으면서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책상이. 이제 수천 가지 공부 방법을 터득하고 네. 계신 에너님이 네. 최근에 한 가지 추가하셨군요. 네. 네. 트레드밀 공부법. 그래서 걸으면서 책을 읽을 수 있고 네. 걸으면서 글을 쓸 수 있고 네. 네, 이제 저희 졸업은 한층 더 가까워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트레드밀 위에서 네. 논문을 네. 작성하시는 그렇죠. 최초의 사람이 되지 않으실까. 네. 금방 네. 금방 이제 졸업하게 생겼어요. 네, 네. 그러네요.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한 며칠 해보니까 지쳐서 네. 삶이 그 흐름이 네. 깨지더라고요. 지쳐가지고 피곤하죠. 피곤해요. 네. 그래서 주일에 일요일에는 네. 제가 새벽 5시에 일어났어요. 네. 그래서 이제 커피를 마시면서 네. 트레드밀에서 1시간 하고 교회 가기 전에 그렇죠. 교회 가기 전에 아주 네. 놀라운 그런 생활의 변화가 있었는데 네. 네. 월요일에 오늘 네. 완전히 뻗어서 네.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아 이게 부작용이 네, 좀 있군요. 부작용이 심각해요. 네. 네. 그래서 아, 이 트레드밀 공부법에는 네. 부작용이 좀 심하다는 거. 네, 네. 여러분도 아직은 이제 뭐 더 봐야 되겠지만 네. 여태까지는 실패다. 네. 그 나중에 그 수천 가지 공부법을 모은 네. 책을 하나 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동안 이제 시도해보신 것들만 모아서. 네. 예. 네. 한국에서 아주 절찬 위에 판매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좀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건. 네. 한 2주 정도는 더. 네.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건승하시기를 네. 바랍니다. 네. 티오님께서는 어떻게 또 지내셨나요? 아, 저는 잘 지냈어요. 잘 지냈고, 차가 좀 고장이 나가지고, 예, 차 부품을 좀 교체를 하느라고, 예, 수억 깨졌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런 일이 있었고, 그리고 또 제 노트북이, 예, 이제, 그 워런티가 이제 만료되기 직전에, 예, 이제 가져와서 좀 손을 보느라고, 예, 컴퓨터 없이 또, 예, 며칠 지냈거든요. 네. 이게 제가 평소에 잘 네. 몰랐는데 제가 랩탑으로 많은 걸 하고 있었나 봐요. 네. 네. 없으니까 좀 불편하더라고요. 불편하죠. 네. 네. 그래서 뭐 뭘 하려고 그러면은 이제 계속 랩탑 생각이 나더라고요. 네. 늘 그걸로 뭔가를 처리해 왔기 때문에 뭐 이메일을 하나 쓰려고 해도 네. 랩탑이 없으니까 좀 불편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냥 뭐 핸드폰을 이용해서 혹은 뭐 데스크탑을 이용해서 이렇게 또 하고 있었습니다. 네. 예. 저희가 알게 모르게 좀 그 뭐라 그럴까요? 이 기기에 의존하는 측면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심각하죠. 네. 심각하죠. 그렇죠. 없으면 되게 불편하고. 예. 네. 맞아요. 그런 게 좀 있네요. 네. 제가 요즘에 책을 실제 책으로 보고 네. 있어요. 뭐 킨들이나 네, PDF 그런, 이런 거 말고 네, 그런 게 아니고 네. 실제 종이책으로 좀 이렇게 읽는데 네. 느낌이 훨씬 좋죠. 그렇죠. 더 잘 읽히고. 네. 그 제가 어떤 그 뉴스 아티클을 하나 봤었는데 네. 거기 보니까 전자책으로 읽은 사람과 그러니까 네. 컴퓨터 화면으로 예, PDF 파일을 읽은 사람과 일반 종이 전자책이 아니라 종이책을 읽은 사람 이 같은 시간 똑같은 내용을 읽었을 때 어떻게 그것이 결과로 나타나는지 얼마나 기억을 잘 하고 있는지 그런 걸 테스트를 했나 봐요. 네. 아주 많은 사람을 테스트한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 네. 근데 또 어느 대학 연구소에서 이렇게 실험을 했던 것 같은데 그 결과가 되게 흥미롭더라고요. 아. 그 컴퓨터 화면으로 그 내용을 본 사람들은 네.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기보다는 그 스페시픽한 정보들을 더 잘 기억을 하는 아. 경향을 보였고 네. 그리고 종이책으로 읽은 사람들은 그런 스페시픽한 정보들은 조금 기억하는 게 떨어지지만 흐름을.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는 능력이 더 좋았다. 네, 그렇게 이제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아. 생각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그 이제 뭐 컴퓨터 화면으로 보는 내용들은 네. 어떻게 보면 이제 필요한 내용들을 이렇게 좀 찍어가면서 보게 되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좀 저는 그래요. 좀 뛰어넘는 내용들도 많고 네. 다 읽지 않고 그냥 이렇게 좀 넘기니까 네. 그런 면이 많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책으로 보면 이 책을 딱 폈을 때 이제 그 페이지가 굉장히 컨디션이 좋은 날에는 이렇게 딱 펴면은 이렇게 중요한 내용들이 이렇게 좀 뭔가 도드라져 보인다 그래야 되나 이렇게 나 여기 있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조금 이렇게 빨리빨리 눈에 들어오는 네. 예, 그런 경우들이 좀 있어서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는데 좀 도움이 됐던 기억이 있는데. 좀 그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차이가 있죠. 네. 일단은 화면이 LCD 화면으로 보면 네. 눈이 아프죠. 그렇죠. 그게 제일 네. 큰 것 같고 눈이 아프면 오래 못 보죠. 그렇죠. 네, 또. 그리고 또 이렇게 네. 종이책을 보면 앞뒤로 막 넘겨가면서 좀 네.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또 그런 면도 또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전자책은 네. 저도 이제 킨들로 이제 책들을 읽는데. 그 요즘에 도서관에서 이제 새로 산 책들은 거의 다 킨들이잖아요. 그렇죠. 네, 종이책을 거의 안 사고 킨들로 대부분 사기 때문에 킨들을 볼 수밖에 없는데 제일 답답한 점은 킨들을 보다 보면 앞뒤로 막 넘길 수가 없다는 게 그렇죠. 그게 제일 좀 답답한 점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보다가 갑자기 목차로 가서 이렇게 좀 훑어보고 다시 읽어보고 또 이렇게 다 좀 찾아보다가 다시 와서 읽고 이런 게 좀 있어야 되는데 네. 그게 좀 힘들더라고요. 그러게요. 네. 네. 아무튼 이게 제가 보기에는 둘 다 읽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네. 네. 전자책도 읽고 종이책도 읽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 아닐까. 그렇죠. 또 이사할 때 종이책이 많으면 불편하죠. 그렇죠. 책이 제일 무겁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 전공책은 또 버릴 수도 없고 그렇죠. 네, 참 애매하죠. 네. 네, 맞아요. 그 며칠 전에 한글날이었잖아요. 아, 그렇죠. 네, 한글날이 며칠이죠? 10월 4일? 10월 9일 아니에요? 9일? 네. 죄송합니다. 아니, 네,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마구 뱉어서. 네. 한글날 며칠인지 우리 모르고 있죠? 그러게요. 그렇죠, 한글날. 네, 왜냐하면 한글날에 제가 어렸을 때는 네. 한글날을 쉬었어요. 네, 맞아요. 네, 근데 어느 순간인가부터 한글날 안 쉬기 시작을 했잖아요. 네. 그 뒤로 좀 기억에서 잊혀진 것 같아요. 10월 9일입니다. 10월 9일. 10월 9일이. 주일이었군요. 네. 주일이었고, 한글날, 저는 참 한글이 좋은 것 같아요. 네. 왜냐면, 표음 문자잖아요. 네. 그렇죠. 표음 문자. 네. 이게 그 중국 이 한자는 표의 문자잖아요. 네. 네. 표상 문자라고 있나요, 혹시? 표의. 표. 표의. 표의 네. 의죠. 뜻을. 네. 아닌가? 어쨌든 중국어 공부 많이 하시죠. 네. 그러니까 그 그냥 이 발음이 네. 물론 이제 보통화라고 네. 해서 북경어 네. 베이징 베이징에 쓰는 그 보통화는 그 발음 부호가 정확합니다. 모든 그 모든 문, 그 글자에. 네. 근데 이제 발음 기호가 글자 안에 포함이 돼 있는 게 아니라서 그렇죠. 시간이 지나면 이게 바뀌게 돼 있고 지역마다 어떻게 읽는지가 바뀌게 돼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한글은 이게 이 자체가 발음 기호거든요. 네. 한글 자체가. 그러니까 소리가 계속 보존이 되는 거죠. 네. 1000년 지나도 2000년 지나도 그 소리 그대로 사실은 보존이 되는 거거든요. 네, 네. 네. 그래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중국어의 발음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 네. 그 저는 이제 좀 신기한 경험이 있었어요. 예전에 네. 이제 중국에서 오신 학자분이랑 공부할 기회가 있어서 같이 공부를 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분은 그 독교를 공부하시는 분이셨어요. 네. 네 그래서 유명한 학자신데 그분은 이제 그 고전을 읽으시는 거잖아요. 네. 네 중국 고전을 읽으시는 거니까 그 발음을 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즘 발음이 아니고 예전 발음을 아시는 거예요. 네. 근데 그 예전 발음이 한국에서 우리가 읽는 발음과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저도 그것에 대해서 좀 봤어요. 네. 그래서 그런 것을 근거로 한자를 만든 사람들은 한국인이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그 환바의 일종이군요. 네. 환바의 그거랑은 조금 결을 달리하긴 하는데 네. 굉장히 그 근거들이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래서 네. 예를 들어 집가짜. 네. 집가짜가 그 돼지 돈자가 안에 들어 있거든요. 네. 그 집 천장 밑에 집 밑에 그러니까 지붕이 있고 네, 지붕이 있고 그 밑에 돼지 돈자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땅 밑에다가 돼지를 키우고 네. 구멍을 파서 이게 돼지를 넣고 네. 집 안에다가 돼지를 키우는 민족은 우리나라밖에 없었다. 예, 왜냐하면 이 돼지가 뱀을 잡아먹거든요 산채로. 그러니까 뱀을 이렇게 잡기 위해서 네. 집 안에다가 돼지를 키운 민족은 우리나라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동이족 집 밑에. 그렇죠. 지하실에. 그런데 제주도도. 네. 제주도 아직까지 그리고 제주도 똥돼지 뭐 그렇죠 이런 아직까지 네. 그런 풍습 있잖아요. 네. 근데 중국 사람 한족은 그런 네. 풍습이 전혀 없다는 거죠. 네, 그런 풍습이 그 생각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런 저런 네. 이건 하나의 예일 뿐이고 근거를 들어서 한자는 한국 사람이 만든 것이다. 저는 그걸 믿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네. 마음속 네. 깊숙한 것으로 믿고 있고 공식적으로는 밝히진 않고 있어요. 제가 믿고 네. 있다고. 네. 뭐 저는 네. 네, 무엇이든지 자존감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면 네. 저는 믿습니다. 네.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네. 네. 나 혼자 믿고 있는 거죠. 네. 네. 네. 근데 네. 놀라웠던 것은 그러니까 그분이랑 공부를 하면서 이제 제가 한자를 이렇게 써놓고 그걸 읽으면 네. 그분이 그걸 알아들으시더라고요. 네네네. 네, 그게 굉장히 신기했어요. 아,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예전에 그게 전해졌기 때문에 한국에 네. 예, 그 발음도 비슷하게 예, 전해졌겠죠, 같이. 예, 그것이 중국에서는 또 따로 발전하고 네. 예, 언어에는 사회성과 역사성이 있으니까 그렇죠. 예, 쭉 발전을 하고 또 한국에서 한국 나름대로 그것을 그 발음을 뭐 변화됐겠지만 그래도 지키고 있고 근데 그것이 그 고전을 읽으시는 예, 그 고대 중국어의 발음을 할 줄 아시는 그 중국 학자가 그걸 알아들으시니까 그게 굉장히 신기하더라고요. 네. 네. 아무튼 뭐 우리는 이웃입니다. 그렇죠. 네. 네. 그리고 한자라는 것은 우리한테는 그 영어권 사람들에게 라틴어와 비슷한 거거든요. 라틴어 그리스어. 네. 네. 그렇죠. 근데 네. 이 라틴 사람들보다 영어 사람들이 사실은 그 어휘가 더 많은 거죠. 네. 제가 볼 때는 라틴 사람들은 아무리 어려운 말을 해도 네. 자신들의 말의 변형일 뿐이거든요. 예, 예를 들면 우리가 학교를 배움터라고 하지 않잖아요. 네, 네. 근데 라틴어를 쓰는 사람들은 배움터라고 부르는 거죠. 그 이렇게 조합을 해서 많이 그렇죠. 썼군요. 그렇죠. 자기 네. 그러니까 자기 고유 고유어로 네. 아무리 어려운 말을 해도 고유어의 변형일 뿐인 거예요. 네, 네. 근데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한자를 쓰기 때문에 외래어를 갖다 쓰는 거잖아요. 사실. 그렇죠. 예. 그리고 영어도 사실 우리 외래어로 많이 받아들였잖아요. 예, 그렇죠. 네. 그렇죠. 영어로 쓰는 사람들은 미국 사람들은 라틴어로 된 그런 어휘가 엄청나게 네. 또 많고 그리스어로 된 어휘가 많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외래어를 거의 50% 이상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 언어 자체가 한국어도 비슷하잖아요. 네, 한국어도 그렇죠? 비슷한 거예요. 네. 뭐 학교라는 말도 그렇고 학생이라는 네. 뭐 다 그렇잖아요. 뭐. 네, 네. 예, 그래서 오히려 언어 생활을 더 풍요롭게 해주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예. 그 애너님은 세계의 공용어가 네.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 않다. 네. 네. 왜냐하면 언어라는 것이 사람의 영혼을 이루고 있는 그런 재료이기 때문에 똑같은, 좋은 네. 아주 시적인 말씀을 네. 해주셨어요. 똑같은 사람만 네. 잔뜩 생기는 거죠. 네. 네. 저는 제가 영어를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서 잘하게 된다고 해도 제 영혼이 될 수는 없죠. 그냥 저의 옷, 제 몸에 잘 맞는 옷은 될 수 있어도. 아, 오늘 아주 네. 네. 많이 쉬고 오셔서 그런지. 네. 저는 사실 언어에 네.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기 때문에 네.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네. 네. 저는 뭐 공용어가 있으면 편리하겠다라는 네. 생각이 들어요. 네. 근데 지금 현재는 영어가 거의 이제 세계 공용어의 위치를 그렇죠. 차지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네. 네. 거의 대부분. 네. 네. 근데 그래서 그... 조금 안타까운 점은 있는데. 네. 네. 네.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게 그냥 파워 헤게모니 그렇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돈과 또 군사적인 파워가 그렇죠. 있기 때문에 또 문화적인 힘이 네. 있기 때문에 영어가 그게... 말하자면 먹어주는 거잖아요. 세계적으로. 그렇죠. 네. 그게 이제 어느 순간에 바뀔 수도 있는 건데. 네. 아무튼 그 어떤 언어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다는 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예. 근데 그 영어의 문제점이 뭐냐면 말이 예쁘지가 않아요. 저는 이제 중요한 게 우리가 어떤 책을 읽을 때 네. 묵독을 하게 되잖아요. 네. 묵독이라는 말은 그 속으로 그 말의 그렇죠. 소리를 이렇게 재생하는 거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이제 그냥 소리를 건너뛰고 의미로 글자를 받아들이는 건 힘든 일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 뭘 네. 읽을 때는 그 글자에 해당하는 소리를 내 안에서 재생을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영어를 읽을 때는 우리 마음속에서 영어 소리들이 재생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소리가 이쁘지 않고 내가 그 소리 하나하나를 기쁘게 이렇게 들을 수 없다면 소음이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소음이 계속 일어나는 거죠. 네. 근데 그 소리 하나하나를 내가 정말 듣기를 좋아한다면 음악을 듣는 거나 마찬가지가 되거든요. 네. 저는 아직까지 영어 소리가 예쁘게 느껴지진 않아요. 예. 한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네. 그 이제 묵독을 네. 안 하고도 읽을 수 있나요? 묵독을 안 하고도 읽다니요. 그러니까 속으로 그 네. 소리를 생각하지 않으면서 저는 아직까지 그 경지는 아닌 것 같아요. 어떤 네. 언어에 대해서도 네. 우리나라 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건. 네. 그 이제 네. 예전에 이제 저는 빨리 읽는데 관심이 많아가지고 네네. 아무래도 이제 빨리 많이 읽어야 되니까 그 관련된 책을 몇 권 봤었는데 네. 어떤 책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속독을 하려면 네. 그 따라 읽는 것을 멈춰야 된다. 아, 그래요? 속으로 따라 읽는 것을 왜냐하면 그 속도에 맞춰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따라 읽는 네. 그 속도에 네. 네. 아무리 속으로 읽는다고 네. 하지만 근데 우리가 네. 언어 시험 볼 때 사실 네. 독일어나 불어나 네. 그 언어의 소리를 우리가 다 익히고 시험을 본 게 아니잖아요. 네. 예. 그 트랜슬레이트를 할 때는 그냥 의미로 바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바로 그런 경우가 될 수 있겠죠. 거의 뭐 그거는 암호해도 그렇죠. 암호해도죠. 근데 네. 이제 우리가 한글을 읽을 때도 네. 사실 뭐 하나하나 소리 내서 다 읽게 되지는 않을 수 있죠. 스킵이 가능한 것 같아요. 네. 소리 내는 그 과정을. 네. 근데 저는 왜 굳이 그렇게 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내가 우리나라 말을 사랑하고 우리나라 말의 소리를 저는 사랑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제가 요즘에 아리랑을 읽고 있어요. 조정래 네, 네, 네, 조정래님이 쓰신 지금 1권을 이렇게 틈틈이 읽고 있거든요. 네. 근데 사투리가 거기는 잔뜩 있거든요. 전라도, 네. 경상도, 네. 충청도 사투리. 너무 예뻐요. 왜냐면 그래서 이렇게 네. 문학적인 표현이 오늘 이렇게 막 나오는군요. 아, 그런가요? 네. 어쨌든 네. 영어를 읽을 때는 지금 영어 안에 들어있는 소리의 아름다움을 네. 한번 생각해보고 있는 거죠. 내가 과연 네. 이 소리를 내가 좋아하는가 물어보고 있어요. 내가 이 L 소리를 좋아하는가. 네. Love 같은 거. 네. 예쁜 소리도 있어요. 그쵸. 다 예쁘진 않습니다. 네. 네. 그 제가 아까 그 이제 공용어가 필요하냐 네. 이렇게 질문을 드렸던 이유는 지지난주에 예. 제가 이제 방송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그 이제 월드 커뮤니언 썬데이에 네. 뭐죠? 세계 성찬 주일에 네. 예. 그 인도네시아 말 하시는 예. 그 회중들과 네, 네. 또 이제 스페니쉬 쓰시는 분들, 네, 회중들과 그다음에 영어 쓰는 사람들, 그다음에 한국어 쓰는 사람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언어 더, 네, 네 말레이션 해서 다섯 가지 언어로 제가 그 예배를 디자인을 해서 이렇게 예배를 드렸거든요. 네. 네, 같이 다 모여서 아. 여러 가지 언어로. 네. 근데 그러니까 영어로 다 번역을 해서 한 게 아니고 있는 그대로 네. 예, 각각의 언어를 그대로 다 싣고 예, 그걸 다 리터지로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다 각각의 언어의 아름다움을 살려서 예, 했어요. 네네. 너무 좋았거든요, 저는. 아, 그러셨어요. 예, 그 예배가. 아. 예. 정말 그 끝날 때쯤에는 정말 눈물이 나오려고 그러더라고요. 감동이 너무 돼서. 마지막에 네. 이제 그 거의 다 알 것 같은 찬양을 일부러 골랐어요. 아, 예. 네, 그래서 각자 자기가 가장 편한 언어로 함께 노래합시다. 아, 이렇게 이제 얘기를 네. 하고 노래를 했는데 그게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그 마지막 찬양이 예, 각자 서로 다른 언어로 그게 이제 뭐 띄어 읽고 어디 붙여 읽고 하는 게 약간 다르기 때문에 언어마다 그게 딱딱 안 끊어지고 계속 그 빈 공간에 소리가 계속 들리는 거예요. 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언어로 함께 드렸는데 정말 이게 그 성령 강림절에 느꼈던 감동이 아닐까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참 감동적이었어요. 네. 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다양성을 네. 우리가 셀러브레이트 하는 거죠. 즐기고 축하하고 예, 함께 나누는 거죠. 그 다양성과 독특성을 예, 그게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예. 미국에서 살면서 또 우리가 그냥 살아가면서 제일 비극적인 게 네. 살아남기 위해서 내가 나댐을 버려야 될 때가 가끔 온다는 거죠. 네. 제가 아리랑 읽으면서 되게 많이 마음이 힘든 게 거기 친일파들이 나오는데 일본어를 배워야 된다. 네. 기생이랑 놀면서도 기생한테 너도 빨리 일본어를 배우라고 이렇게 충고를 해줘요. 네. 그 일본어는 우리나라 말이 아니잖아요. 네. 네. 근데 살아남기 위해서 일본어를 또 배워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미국에 살면서 살아남기 위해서 영어를 배우려고 하거든요. 네. 근데 또 영어는 또 내가 아니니까 그죠? 그렇게 영어 배우는 것도 힘들고. 그런데 이렇게 교회 안에서 내가 나댐을 내려놓지 않고도 내가 충분히 나이면서도 예, 이렇게 그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랑 교제를 나눌 수 있다는 게 되게 감격적인 일일 수밖에 없겠다. 그렇죠. 예,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네. 네. 아무튼 이제 네. 오늘 그 오늘이 아니고 지난주에 지나간 저희 한글날을 아, 예. 이제 생각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또 해봤습니다. 네. 네, 우리 한글 참 감사한 거고. 그렇죠. 네, 한글 또 참 예뻐요. 예, 네, 저는 한글 폰트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 그럼 이게 네. 한글이 제일 놀라운 게 과학적이잖아요. 네, 그렇죠. 네, 모든 진짜 현존하는 모든 그 음을 네. 네, 다 낼 수 있잖아요. 그렇죠. 다 표현할 수 있거든요, 한글로. 네. 네. 그래서 뭐 한글의 우수성은 우리가 이제 네. 익히 알고 있고 네. 문자가 없는. 네. 말은 있지만 문자가 없는 민족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아프리카 네. 그런 민족들한테 이제 한글을 이제 보급하는 그렇죠. 네. 그런 운동을 또 네. 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네. 그렇죠. 그런 쪽에 쓸 수 있으면 참 좋겠네요. 네. 네. 제가 특집이 돼버렸나요? 그러게요. 제가 그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네. 제가 예전에 이제 만났던 미국 친구가 네. 아주 어렸을 때 만났어요. 근데 그 문신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친구였어요. 미국 친구였는데 네. 네. 근데 이제 그 친구가 무슨 뭐 헤비메탈 이쪽을 좋아하는지 아니면 그냥 쎄 보이려고 그러는지 이렇게 뭐 블러드 뭐 이렇게 피 뭐 이런 거 네. 뭐 그런 쪽 좀 강해 보이는 그런 문신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저한테 자기 한국어로도 된 문신이 있대요. 그래서 이렇게 목 뒤를 이렇게 까서 보여주는데 네. 그 뭐라고 적혔는지 알아요? 뭐라고? 혈액 이렇게 적혔대요. 빵 터지네요. 네. 혈액. 네, 깜짝 놀랐어요. 네. 혈액. 그래서 그 친구가 물어보길래 그냥 네. 잘했다고. 맞다고. 그 블러드 맞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보기에 아마 이제 한국어를 못 하시는 분이 아니 근데 사실 찾아서 이렇게 쓰신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그 티셔츠 같은데 영어로 막 이렇게 써가지고 다니잖아요. 아, 그 이상한 말들 많죠. 그렇죠. 근데 가슴 네. 여자들 막 가슴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런 식으로 영어로 적혀있잖아요. 또 랜덤 네. 밀크 앤 하니. 네. 네. 네, 죄송합니다. 네. 빨리 넘어가죠. 뭐 재밌는 거 많습니다. 아무튼. 네. 네. 자, 우리 댓글로 넘어가죠. 네. 댓글로 넘어가기 전에 네. 그 한 가지 광고 드릴 게 있는데. 광고요. 네. 저희 광고 한 적 있었나요? 없죠. 네. 그 저희가 이제 아이튠즈에 네. 이제 오픈을 했잖아요. 네. 네, 최근에. 네. 그래서 아이튠즈를 들으시는 분들은 사실 이 팟빵의 게시판이 있다는 거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아 예. 네, 저희 게시판에 한번 오셔 가지고 예.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검색어는 똑같습니다. 정통 기독교 팟캐스트 치면 나오고요. 네. 아마 회원 가입을 해야 그 댓글을 남길 수가 있죠. 페이스북 같은 거 아이디 있으면. 네네. 그래서 네. 예, 뭐 페이스북 아이디로 연결하셔도 되고 아니면 아이디를 새로 만드셔도 되고 예. 그래서 댓글도 한번 보시고 또 네. 좋은 생각들, 좋은 의견들 많이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럼 댓글 한번 볼까요? 보죠. 예. 네. 요즘에 이제 함께 하는 세상 30님이 네. 최근에 글을 몇 개 남겨주셨죠? 예, 예. 예, 그래서,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저희가 늘 하던 이야기이긴 한데, 이제, 부패한 교회들, 또 탐욕스러운 목사들, 예, 목사교라고 우리가 흔히 이제 네. 불렀죠. 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겠냐 네, 이런 걱정을 네, 남겨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그 함께하는 이제 세상님 네. 함께하는 세상 30님 제주도에서 사시는 것 같아요. 네, 네. 태풍 때문에 조금 아직 태풍은 피하셨다는데 그래도 피해가 없으셨으면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이제 그 장애인 방송을 좀 들으시고 예. 예, 댓글을 좀 남겨주셨던 거로 저는 생각을 했어요. 맞아요. 예. 예. 그 장애인 그 바둑 대회 참석하셔서 네네 그걸 너무 재밌게 보고 오셨다고.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장애인들은 그냥 조금 불편할 뿐입니다. 뭐 근데 불편하다기보다는 다른 방식으로 네. 예. 사신다고 할 수도 있겠죠. 예. 불편하다, 안 불편하다도 이제 우리가 판단하기는 힘든 거잖아요. 예. 그렇죠. 예, 다른 방식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 예. 아무튼 이제 그런 말씀을 해주셨고, 그, 이 육체가 좀 불편하지만, 그 바둑대회를 통해서, 느끼셨던 것은 그분들의 정신세계가 얼마나 위대하고 아름다웠는지 네, 그런 점을 남겨주셨습니다. 네, 감사하고요. 또 빵 굽는 아재님이 또 네, 최근에 댓글을 또 남겨주고 계시죠. 그러니까요. 그렇죠. 네, 빵을 잘 굽으시는 것 같은데 빵을 그러게요. 구우면서 팟캐스트를 들으신 네. 것 같아요. 네, 네, 예. 네. 네. 그래서 저도 빵을 참 좋아하는데 중독이죠. 빵 중독. 저는 요즘에 빵을 끊었습니다. 어, 저도 사실 빵 많이는 안 먹어요. 네. 근데 한국 빵 너무 맛있잖아요. 한국 빵 맛있죠. 네. 일본 빵도 맛있고. 그렇죠. 네. 네. 한국 빵, 특히나 식빵. 어. 너무 맛있는 것 같아요. 맛있죠, 맛있죠. 네. 근데 여기는 이렇게 맛있는 빵이 없어요. 그쵸? 글쎄요. 예. 네. 미국 식빵은 별로 맛이 그쵸. 없더라고요. 여기도 그냥 파리바게트 같은데 가서 사야. 네. 좀 그렇죠. 먹을 네. 그리고 또 아레오바고님이 이제 그 글 또 네. 남겨주셨었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야훼 이름의 발음법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민족들 얘기를 잠깐 해주시면서 이름으로조차 불릴 수 없는 분, 이름은 있지만 불릴 때 그 안에 머물 수 없는 분, 그렇게 이름으로 발음할 수 없는 이름, 이렇게 그냥 시적 시를 한 편 써주셨어요. 그러니까 아르바고님의 네. 댓글이 날이 갈수록 더 아름다워지고 있습니다. 네, 네. 네. 그냥 시를 하나 적어주셔서 네, 감사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그 빵 굽는 아재님께서 H 교수님 인터뷰 편 네. 네, 두 개 우리가 올렸었는데 예. 그거 들으시고 참 신선했다 네, 이렇게 또 말씀을 해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예. 공감이 안 될 것 같으면서도 공감이 되었다. 아 네, 그러니까 뭔가 좀 불편한 부분이 있고 이제 낯선 부분이 있었지만 그래도 결국에는 공감이 되었다. 네, 이런 말씀을 올려주셔서 참 반가웠습니다. 그러니까 이 네. 우리 팟캐스트 들으시는 분들이 이걸 들으시다가 이걸 버려야 되나? 이 팟캐스트를 언서브스크라이브를 해야 되나? 이러면서도 그냥 남아있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왜 그런지 보니까 다른 거 들을 게 별로 없더라고요. 아, 그렇죠. 그래서 결국엔 네. 그냥 뭐 미워도 다시 한번 뭐 이런 거죠. 네. 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위험할 수 있는 방송이에요. 저희가 하는 게. 네. 그렇죠? 네. 왜냐하면 지금껏 믿어왔던 신앙 생활에 철석같이 믿어왔던 그 기반이 흔들릴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네. 지금까지 내가 믿어왔던 예수는 뭐지? 지금까지 내가 믿어왔던 교회는 뭐지? 내가 지금까지 들어왔던 설교들은 뭐지? 이런 의문이 생길 수 있거든요. 네. 근데 그게 사실 저희 방송의 목표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질문하게 만드는 신앙을 만드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한 목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신앙인을 길러내는 게 사실은 너무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많은 분들에게 알리실 수 있으면 알려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빨간 약을 예, 좀 급히 맞으실 수 있도록 저희가 좀 네. 흔드는 부분들이 없지 않죠. 그러니까 저희는 이미 세워져 있는 신앙을 공고히 해드리기보다는 이미 믿고 계신 것들을 좀 막 흔들어내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네 그렇죠. 그리고 엿장수님께서 또 이제 청취 소감을 또 남겨주셨었어요. 예. 그래서 주역에서 이제 말씀을 해주시면서 고요한 가운데서 모종의 움직임이 있음 상태와 예, 유사하다. 그래야만 창조적일 수 있으며 이것이 창조의 본질이다. 따라서 변하지 않는다는 말의 함의는 고정불변의 상태가 아니라 창조를 가능하게 하는 고요한 움직임으로 새김이 옳지 않을까. 너무 아름다운 말을 해주셨어요. 예, 전 이 부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네. 이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고정된 실체로서의 존재가 아니라 변화하는 존재로서, 보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네. 예, 모든 것을. 그러니까, 그래야만 거기서 창조성이 발현이 되는 거예요. 예. 왜냐면 고정된 실체는, 제가 자주 쓰는 비유지만 돌과 같은 거죠. 예, 창조성이 나올 여지가 굉장히 적어지는 거예요. 아예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예. 그래서 사실은 그 고요한 가운데서 다이내믹이 있는 거거든요. 움직임이 있는 거예요. 예. 그런 측면에서 참 이 우리의 동양 사상이 동양 철학이 얼마나 위대한지 또 새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엿장수님과 같은 이 대화의 파트너가 있어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네. 네. 예.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이제 두 번째로 엿장수님. 엿장수님 항상 두 번 올려주세요. 한 주에. 그렇죠. 또 최근에 네. 또 한 번 올리셨죠. 예. 네. 그 가위 눌림을 당하셨다는데 아이고 힘드셨겠네. 그러게요. 목을 조른 자의 정체를 모르겠다. 남자 같기도요. 하고 여자 같기도. 네. 박근혜일 수도 있었겠다. 이런 식으로 좀 말씀해 주신 거 있고. 네. 그래서 해인사 쪽으로 가시다가 농산정이라는 정자에 가셨대요. 네. 농산정은 고은 최치원 선생이 망해가는 신라를 등지고 가야산으로 들어와 은거하며 지은 정자다. 네. 그래서 거기서 한시, 고은 선생의 한시를 읽으셨다는데 네. 급한 물결 바위를 굽어치니 산엔 물소리만 가득 지척에선 인기척도 들리지 않는다. 세상 시비 들릴까 두려워 일부러 물소리로 산을 감싸고 돈다. 근데 이제 세상을 등지고 이렇게 정자에 계신 게 좀 아쉽다. 이런 식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쵸. 이 정도전이랑 좀 비교가 된다. 그렇죠. 정도전은 아이디얼리스트였고 이제 고은 선생은 니힐리스트였다. 네. 이런 식으로 말씀해 주셨고요. 우리는 정도전의 길을 따라야 근데 혁명의 길. 네. 그러면서 이제 레닌 이야기를 해 주셨죠. 그렇죠. 천 명의 예수보다 한 명의 레닌이 필요하다. 네. 이제 여기 과격한 얘기를 보면은 과격한 얘기를 해 주셨어요. 우리는 지금 허무주의와 혁명 정신 사이의 갈림길에 우두커니 서 있다. 아, 이거 너무 이 시대를 정확한 표현이죠. 네, 우리가 네. 뭐 그냥 사실은 허무주의. 우리가 이렇게 이 여러 가지 이 사회에 대한 정말 이 기사들을 보면서 네. 허무주의로 가고 싶은 유혹이 있어요. 그렇죠. 예. 사실 그 세월호 이야기도 네. 우리가 너무 많이 들으니까 너무 마음이 괴로우니까 네. 외면하고 싶은 마음이 자꾸 생기잖아요. 네, 네. 네 그죠? 네. 그런 것도 있고. 맞아요. 맞아요. 네. 그러나,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까먹었네요. 네. 마이크를 똑바로 놔드리려고 하다가 아, 예. 이걸 바라보다가 까먹었어요. 네. 그래서 그 결국에 이 기승전 공자님이시잖아요. 네, 기승전 공자님.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는 한 역사를 살아야 한다고 나는 배웠고 예, 죽이 되건 밥이 되건 그렇게 살다가 죽을 것이다. 이는 내가 공자에게서 배운 유학의 근본 가르침이다. 그래서 조수 산속에 새와 짐승들과 더불어 무리를 지어 살 수는 없다. 내가 사람의 무리와 함께 살지 않고 누구와 더불어 살겠는가. 천하에 도가 있으면 내가 바꾸려 하지 않을 것이다. 예, 이게 이제 논어의 미자편에 나오는 공자님 말씀인데 이거 사실은 마가복음에 나오는 말씀이랑 비슷하거든요. 네. 변화산상에 가서 베드로가 그 모세와 그 엘리야가 예수님이랑 같이 대화하는 모습을 보고 여기에 제가 집을 세 개를 짓겠습니다. 그렇죠. 정자를 이 고은 선생님이랑 비슷한 거죠. 네. 정자 세계를 짓고 여기서 살자. 네. 예. 여기가 좋다. 예. 현실 도피죠.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수련회 가서 막 엑스타시를 경험하잖아요. 그리고 막 기도하면서 네. 막 찬양 막 3시간씩 부르면서 네. 내려가기 싫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내려가야 되고 학교 가야 되거든요. 네. 예. 학교 다시 가야 되니까 그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도 네. 그 베드로한테 내려가자. 우리가 할 일이 있다. 내려가자. 그렇죠. 내려가서 돌아가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네. 공자님이랑 예수님 비슷하다. 그렇죠. 예. 네. 그 뭐지 그 세속도시라는 그 옛날에 그 고전이 있었거든요. 네. 예, 세속도시. 그 교회는 도시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 그 어디 광야에 그냥 있는 게 아니고 예, 반드시 교회는 도시 한복판에 있어서 도시를 변화시키는. 그런 곳이 돼야 된다. 네. 예. 맞습니다. 그러나 이 도시 한복판에 있는 교회가 이 시사적인 문제에 전혀 언급도 하지 않고, 그죠? 그렇죠. 압구정 한복판에 있는 그 거대한 교회. 돈 많은 교회, 사람 예. 많은 교회. 도시 잘 한복판. 나가는 사람 많은 교회가. 도시 한복판에서 네. 도시를 타락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오히려 그 도시 한복판에서 허무주의를 외치는 듯한. 어 바로 그거죠. 도시 네. 한복판에서 이 정치에 신경 쓰지 말아라. 네, 그죠? 네. 그렇죠. 그 유정자들의 하시는 일들에 간섭하지 말아라. 네. 이런 식으로 권위에 순종하라. 권위에 순종하라. 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사람들을 불구로 만들고 있는 거죠. 어, 불. 네. 오늘 좀 영적인 불구죠. 영적인 그게 사실. 불구. 그렇죠. 예, 네. 그 잘못된 걸 보면은 잘못됐다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예, 그걸 못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예, 예. 그 능력을 제거해 버리는 거죠. 예. 예. 그, 예. 아무튼, 잘못된 걸 보면, 예. 예. 모두 까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못하게 만들어 버리니까, 예. 참 안타까운 일인 것 같아요. 예. 여기, 예찬수님께서, 민족 반역자이자 역대 독재 정권에 부역하다 죽은 악질 시인 미당 서정주는, 서정주 시인이 이렇게, 친일파인지 몰랐네요. 자기를 길러준 것은, 그것의 파라른 바람이라고 짓거린 바 있으나. 이거 되게 멋있는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시죠. 예. 네. 자기를 길러준 것의 파라른 바람이라고 짓거린 바 있으나, 나를 자존감 높고 비판 정신이 살아있으며, 현실 참여적인 인간형으로 길러준 것의 파라른 공자다. 아, 아까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는지, 생각이 났어요. 네, 말씀하세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중국에서 오신 학자분과 네. 공부를 하면서 알게 된 사실 중에 네. 하나는, 이 동양의 철학은 통치 사상이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네, 어떻게 사람들이 어울려서 더 잘 살아갈 수 있을까. 예, 네, 그걸 늘 고민하고 연구하는 것이, 그 동양 철학의 기본 정신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주의 근본을 궁금해 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세상에 맞닿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울리는 그냥 공연불 소리가 되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킬지, 굉장히 참여적인 네. 학문이었다는 거죠. 그게 뭐 철학의 궁극적인 지향하는 바가 그것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걸 우리가 서양 철학 플라토를 우리가 보면서도 네. 확인한 바 있죠. 그렇죠. 결국엔 플라토는 정치에 대해서 논하게 되었고 네. 또 끝내 그리고 네. 정치에 대해서 논하다 보니까 법에 대해서도 마지막에 논하다가 그렇죠 예, 법학에 대해서 쓰고 법론을 쓰고 네. 끝 그거를 마지막 저작으로 준 거죠. 예, 그러니까 뭐 서양이나 동양이나 결국에는 정치 철학을 결국엔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네. 그런데 예수님이라고 해서 정치 철학을 얘기하지 않고 돌아가셨을까요? 아, 예수님의 모든 행동은 정치적이었죠. 그러니까요. 네. 네 그러니까. 그렇게 볼 수 있죠. 예. 네.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 네. 네. 그러니까 우리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나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신에 대해서만 얘기하고, 다, 그걸 다 separate, 그 서로, 이렇게 단절된 어떤 개체로, 이제, 그, 논의를 하면. 네. 답이 안 나옵니다. 그렇죠. 다 연결이 돼 있고. 네. 우리에 대해서, 사회에 대해서. 네. 이야기를 하는 게 의미가 있는 담론이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관계성 속에서 사회를 바라보지 않으면 네. 그냥 집합으로 보는 거예요. 예. 네, 집합 안에는 관계성이 가려지거든요. 네. 집합이라는 전체 하에. 그러니까 사실은 그 관계 속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관계성 속에 우리의 삶의 진리가 들어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좀 여장수님 마지막으로 네. 두 단락을 제가 그래도 읽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요즘은 솔직히 말해 살기가 너무너무 힘들다. 태어나서 이렇게 살기가 고통스러웠던 적은 없다. 가난하고 배고픈 건 얼마든지 참고 살겠는데 특히나 자유가 억압당하는 건 도무지 견뎌내지를 못하겠다. 조만간 질식해버릴 것만 같다. 아마 내 명대로 살지 못하고 화병으로 죽을지 싶다. 사지 멀쩡한 내가 이 정도로 힘든데 고아, 아이들, 노인, 장애인, 가난한 사람들은 얼마나 힘들까? 함께하는 세상 30님의 글을 읽으면서 사회적 약자들의 고통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다. 그러니까 저희 팟캐스트도 하나의 신음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우리가 항상 좋은 비유네요. 저도 자면서 요즘에 가위까지는 아니지만 자면서 신음을 하면서 자요. 네. 아 힘들어, 아 힘들어 이렇게 하면서 자거든요. 진짜 뒤척이면서. 네. 왠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그 자요. 트레드밀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저 힘들어요. 자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근데 네. 뭐 우리를 괴롭게 하는 건 뭐 우리가 말 굳이 말하지 않아도 우리가 네. 다 공감하고 있는 바잖아요. 그렇죠. 근데 엿장수님이 괴로우신 것처럼 우리도 괴롭고 사회 전체가 지금 다 신음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죠. 우리가 서로 함께 이렇게 신음하고 있다는 걸 서로 알려주면 고통이 그게, 반이 되죠. 네, 그게 힘이 될 것 같고요. 네. 또 그, 서로 연대할 수 있는 네. 고리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저는 요즘에 생전 안에서 욕을 그렇게 해요. 아, 혼자서. 이런 씨. 막 주무시면서 막 욕하는 거 아니에요? 막. 아니, 그럴 때도 있고. 네. 욕이, 엿장수님이 욕하는 거 들으니까. 네. 저도 욕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욕에 카타르시스가 있죠. 아, 카타르시스가 느껴지지 않는 그런 식의 욕인 것 같아요. 이게 네. 너무 이렇게 힘든 욕이라서. 네네. 네. 힘들고 이렇게. 그렇죠. 카타르시스가 느껴지면 시원하고 좋을 텐데 네. 욕이라는 게 그렇습니까? 욕하고 나면 더 마음속에 이게 힘든 마음만 사실 남죠. 네. 예, 욕이라는 게 공격인데 일종의. 그죠? 내가 다른 사람을 공격하고 나면 그게 마음이 시원합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네. 근데 이게 누구한테 욕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혼잣말로 네. 하시는 줄 알았는데. 네. 아니, 네. 혼잣말 하는 거죠. 네. 혼잣말 하는 건데 이제 우리가 욕하는 대상이 다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 욕하는 대상이 그걸 듣고 변화되고 회개하고 바뀌고 그러면은 속이 시원하잖아요. 네. 근데 그렇지가 않잖아요. 지금 우리가 1년 반을 더 참아야 되잖아요. 네. 그게 힘든 거죠. 그렇죠. 네. 네. 아, 기도 그러니까 욕을 기도로 우리가 기도는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일종의 그 기도한다고 해서 뭐 바뀌고 이런 거 기대하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 욕 대신 기도하는 거죠. 아, 네. 그렇죠. 제가 요즘에 호세아서를 네. 다시 설교를 하는데 그걸 보면은 저도 동의하는 네. 게 넋두리거든요. 그렇죠. 나 이렇게 힘든데 네.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시냐? 그렇죠. 좀 도와달라. 보통 대부분의 그 시편의 네. 많은 편과 또 아까 말씀하신 예언서들의 네. 글을 보면 네. 대부분 그 얘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예언서를 호세아를 쭉 읽었거든요. 네. 근데 보니까 하나님의 넋두리예요. 하나님의 이스라엘과 그렇죠. 호세아는 하나님의 네, 넋두리죠. 북이스라엘을 향한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넋두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우리나라 이 조선 땅을 대한민국을 보시면서 정말 갑자기 조선이 네? 깜짝 놀라. 헬조선이라는 헬조선 그걸 생각하셨구나. 네, 그 네. 보시면서 얼마나 신음하시고 하나님도 하나님이 신음하시고 네. 고통스러워하시고 넋두리를 하시고 욕을 막 하고 계실 것 같아 하나님이. 예, 왜냐하면 제가 볼 때 예언서를 쭉 읽어보니까 하나님 욕을 너무 잘해요. 아, 욕을 너무 잘하고 막 저주를 기가 막히게 아주 네. 이스라엘 너는 망할 것이다. 그렇죠. 망할 이거예요. 네. 예, 근데 저항하지 마라. 예, 망해라. 망할 것이다. 망할 네. 계속 망할 것이다거든요. 근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그것을 경전으로 삼고 매일 읽고 있는 거거든요. 네. 하나님의 저주를 경전으로 삼아 읽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예,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가 돼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팟캐스트를 들으면서, 요즘 팟캐스트는 다 정부에 대한 저주 아닙니까? 예. 저는 호세아를 읽으면서는 약간 다르게 해석을 하긴 했어요. 아, 그래요? 어떻게 읽었냐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아팠으면. 그렇죠. 얼마나 또 사랑하시면. 얼마나 사랑하면.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면. 그렇게까지 얘기를 할까?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게 굉장히 한국적인 감성일 수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읽었거든요. 네. 예, 그래서 저희도 사랑하니까 그런 거죠. 결국에는 네. 막 그렇게 얘기하시다가 좀 세게 얘기하다가 네. 결국에는 돌아오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그렇죠. 네. 내가 너를 어떻게 골랐는데. 네. 지금까지 어떻게 지켰는데. 네. 네가 지금 이러면 안 되지 않니. 네. 돌아와라. 네. 이 얘기거든요. 네. 그니까 사실 그 정신 차리라는 메시지죠. 네. 너희 지금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다. 네. 사회적인 악이 네. 사회적인 약자들을 짓밟고 강자들이 기득권을 취하고 그 힘이 약한 사람들을 밟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세상. 지금 너희 뭐 잘못된 거 아니냐. 그거 변하고 나한테 돌아와라. 이 얘기거든요. 결국에는. 네. 예, 네. 저는 지독한 하나님의 사랑. 아, 저도 마찬가지예요. 봤어요. 네, 저도 네. 그건 당연하게 동의하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사실은 애착이죠. 애착. 그렇죠. 애착인데 네. 아까 그 말씀을 듣고 제가 좀 생각이 들었던 거는 네. 하나님이 지금 한국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실까. 네. 네. 이 생각을 하게 됐어요. 아까 네. 하신 말씀을 듣고 비슷하지 않을까. 그 네. 옛날에 그 다모라는 그 드라마 있었어요. 다모. 아프냐? 아프냐? 나도 아프다. 그거든요. 네, 그 모든 남자들이. 우리가 네. 이 뉴스를 보면서 마음이 항상 아프잖아요. 그렇죠. 항상 아프고 항상 괴로우니까. 네. 왜냐하면 우리 나라를 우리가 사랑하니까. 그죠? 우리 민족을 우리가 사랑하니까. 예. 하임도 마찬가지고. 또 인류를 우리가 또 사랑하니까. 네. 예. 아파하는 게 우리의 일인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네. 예. 같이 아파하는 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예. 네. 네. 오늘 또 본론으로 좀 넘어가시죠. 본론으로 가야죠. 네. 음악 좀 듣고. 우리 음악 하나 들을까요? 네. 네. 자, 지난주에 저희가 그 네. 하나님의 불변성 하나님의 불변성 네, 대해서 이제 얘기를 네. 2주 동안 했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서양 철학의 이제 원류부터 좀 따지고 들어가서 네. 그리스 철학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네, 조금 논쟁을 저희 아니 그 이야기를 저희가 쭉 좀 발전시켜 왔었죠. 네. 네, 그래서 지난주까지 이제 얘기했던 내용이 예. 어떻게 뭐 좀 너무 어렵진 않네. 지겹거나 지겹죠. 그걸 저한테 물어보시면 안 돼요. 조금 청취자들한테 청취자분들 청취자분들께 물어봐야죠. 네. 아직까지 다운로드 수가 막 확 떨어지고 이러잖아요. 아니 저는 확인 네. 안 해봤지만 네. 아직까지 뭐 컴플레인 같은 건 없었습니다. 게시판에 뭐 네. 네. 다들 우리 편이니까 일단 네. 그렇죠. 비판해 주십시오, 비판을. 달게 듣겠습니다. 비판도 예.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예. 그래서, 뭐, 너무 지겹다, 이러면 예. 또 말씀해 주시고, 예. 어렵다, 이래도 또 말씀해 주시고. 예. 오늘 이제 불변성 이야기에 대해서, 지난주까지 한 얘기를 이제, 기본으로 삼아서, 네. 어떤 논쟁들이 있었는지. 네. 예, 그거를 조금 살펴보고,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또 어떻게 생각하면 좋을지, 네, 예, 이 얘기를 좀 해보려고 그래요. 예. 예, 그래서 홍수 이야기, 네, 예, 홍수 이야기를 보면은 미래를 아시는 하나님의 지식, 네, 그 완벽한 지식, 우리가 이제 예전에 이야기했었잖아요. 예정론 할 때도 한번 이야기를 했었고 신정론 할 때도 얘기를 했었는데. 이 하나님의 전지하심, 미래를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의 지식과 그 다음에 하나님 후회가 없으시다는 그 하나님의 변함없으심의 캐릭터 네, 네 이거에 대한 논쟁이에요. 네. 네, 그걸 이제 홍수 이야기를 통해서 필로라는 사람이 네. 네, 이야기를 이제 꺼낸 거죠. 네. 이 부분에서 그래서 이 부분에서 우리가 보자면은 하나님이 홍수를 더 이상은 나게 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결정에 변화가 생긴 거예요. 그렇죠? 네. 이걸 미리 하나님이 아셨을까요? 하나님이 전지하시다면? 아니죠. 아셨죠. 모르셨을까요? 모르겠죠. 모르죠. 둘 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네. 그러니까 네.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가정한다면 네. 하나님께서 나중에 결정을 바꾸신다는 네. 거 네. 하나님이 전혀 후회가 없으신 변함없으신 그 하나님의 캐릭터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네. 나중에 바꿨으니까. 네. 그거는 이제 창세기 자체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야기니까. 네. 네. 그럴 수 있죠. 네. 그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사실 창세기는 하나님이 변함이 없다라는 그런 어떤 그 뭐 의사 결정이나 이런 것에 있어서 변함이 없다라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필로가 네. 이제 굉장히 그리스적인 사고를 가지고 네. 그리스적인 철학의 체계를 그러니까. 가지고 우리가 그 지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네. 그 퍼펙셔니즘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야기했던 예. 그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 네. 그다음에 우리가 또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네. 네. 예수의 현현. 네. 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네. 우리가 이제 신학적으로 이제 영어로는 인카네이션이라고 하잖아요. 네.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사건. 네. 네. 성육신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이 성육신의 사건은 하나님의 신적인 속성이 물질 세계로 들어온 것을 의미한 거예요. 예. 역사적인 사건으로 일어난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신적인 속성이 역사 안에서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것. 이거는 이제 하나님이 불변한다는 것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내용인 것이죠. 예. 하나님의 본질적인 변화가 있으니까. 네. 예. 그것도 역시 요한복음의 고백일 뿐이고요, 사실은. 네. 물론 우리 기독교가 그거를, 닥트린으로 잘 받아들이고 있긴 하지만, 우리가 철학적으로 좀, 네. 이제 바라보자면, 그냥 신앙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의 그 변하심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하는 건데, 전 약간 좀 문제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네. 네. 그게 이제, 네. 그, 성서학을 또 공부하시기 때문에 예. 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것 같아요. 성육신이라는 그런 사건 말고 그런 어떤 요한복음적인 요한 공동체의 고백을 빌리지 않아도 네. 하나님이 이 물질 세계에 관여하시고 네. 또 성육신적인 그런 현상들 우리 일상에서 벌어지는 그런 것들을 설명할 길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그게 그렇기 때문에 요한 공동체의 그 로고스가 육신이 됐다. 사르케가 됐다. 요 소마가 됐다. 사르케가 됐다. 네. 그 고백이 이 무리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받아들이기에. 왜냐하면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을 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예.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네. 이제 그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신 부분은 네. 이 논쟁이 옛날 논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예. 중세기의 논쟁이에요. 그러니까 그 예, 그거를 지금 소개를 해드리고 예. 있는 건데. 네네네. 계속 가는 겁니다 지금. 가십시오. 예. 네. 말이 되는 말을 찾아야죠. 말이 그쵸? 되는 말을 찾기 위해서 네, 계속 제가,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저도 질문을 말이 되는 말을 찾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렇죠. 네. 오케이. 그러니까 예수가 인간으로서 겪은 변화, 아기로 처음에 태어났을 거 아니에요? 네. 네. 자라고. 네. 뭐 너무 좀 유치하지만 그런 변화. 아 그거 가지고 설교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 네. 요즘에. 아 그래요? 제 페이스북 보니까. 네. 아 창조주 하나님께서 네. 뭐 이렇게 이 정자가 되셔가지고 뭐 남자를 만나셔가지고 아 정자가 되셨다 아, 뭐 이런 식으로 네. 되게 감정적으로 어허. 사람들을 막 몰고 가더라고요. 그 놀라운 거 아니냐고 그런데 막 이 네. 십자가 이 감격이 없다고 이 시대는 이런 식으로 예, 그래서 저는 조금 좀 조금 거부감이 있더라고요. 네 갑자기 또 그 네. 정자론.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 세포가 되셔가지고 말이야. 네. 그, 이런 사실에 대해서 놀라지도 않는다고. 네. 예, 네. 네, 아무튼 뭐, 넘어가겠습니다. 네. 네. 아무튼 이제 하나님은 네. 그런 근본적인 변화를, 네. 내적으로 경험하고 계신다라는 네. 거죠. 그게 이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변화에 대한 이야기다.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말하자면 카운터 펀치인 거죠. 네. 예, 네. 이 하나님 변하지 않으심에 대한 교리에 있어서. 예.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논쟁은, 하나님의 능력에 관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리가 이제 창조주 하나님을 이야기 하잖아요. 네. 창조의 능력은 항상 변화를 동반하는 거예요. 그렇죠. 뭔가가 변화하는 거죠. 창조라는 예. 것은. 예. 그래서 창조한 세상과의 또 관계 안에서 하나님 또 변해가시죠. 창조한 세상에. 그렇죠. 네. 예. 저는 이 부분을 읽다가 그 몰트만의 이제 짐섬 이론이 생각이 났어요. 예. 그 무슨 이론이요? 짐섬. 짐섬? 예. 독일어인데 그러니까 하나님 이 짐섬 이론은 뭐냐면 하나님 내부에 공허를 만들어서 공허함을 만들어서 그 안에 세상을 창조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몰트만이라는 신학자가 이 창조론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그 창조의 하나의 이론인 거예요. 예. 그래서 뭐 우리는 신의 상상 속에 있는 사람들이다 뭐 이런 건가요? 신의 내부에 있는 거죠. 신의 내부에. 네. 그 여기에서 만유 제신론이 나오는 거예요. 네. 네. 팬엔티즘. 네. 네. 네. 그래서 그렇다면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세상이 창조되었다면 네. 그러면 하나님은 내적으로 늘 변해 가시는 게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의 내재에 있다. 라고 생각하는 게 만유제신론인 네. 거잖아요. 네. 네. 그래서 신의 내재성에 대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네. 신의 내재성이라고 하면은 사실은 신의 초월성, 세상을 뛰어넘는 힘. 예, 그러니까 저 멀리 계신 신적인 속성을 아주 끝까지 가지신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초월자, 하나님의 초월성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반대로 이런 식으로 이제 세상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예, 이런 하나님의 속성을 내재성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예, 그래서 이 초월성과 내재성이 결국에는 어떻게 조화를 이루느냐의 문제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말했던 하나님의 불변성의 교리는 하나님의 이 초월성의 속성을 끝까지 가져가면 거기에서는 불변성이 나오는 거죠. 세상과 관계 없으니까. 예. 근데 내재성을 가지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하다 보면 하나님 변해 가실 수밖에 없는 존재인 거죠. 네. 네. 그거에 그 두 가지 개념의 밸런스다. 아.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몰트만이 이제 그걸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노력을 한 거죠. 예.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이론을 이제 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갑자기 이제 몰트만으로 얘기가 좀 뛰었어요. 네. 예. 네. 그래서 몰트만에 대해서 제가 조금 준비를 해왔어요. 네. 네. 몰트만 특집인가요? 갑자기. 갑자기 중간에. 네, 좋습니다. 네. 몰트만 특집을. 가볍게 하시죠. 네, 넣으려고 합니다. 네. 이 몰트만 선생님은 아직 살아계세요. 네. 제가 재작년에 만나뵀거든요. 네, 아주 아직도 정정하시고 네. 눈빛이 살아계시더라고요. 네, 제가 사진 하나 같이 찍자고. 제가 페이스북에서 본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이제 네. 부탁을 드려가지고 네, 옆에 서서 사진 하나 찍었습니다. 네. 아무튼 이 몰트만 선생님은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생존해 있는 신학자 중에는 가장 영향력이 큰 신학자라고 할 수 있어요. 아, 그런가요? 네, 그러니까 독일 신학자이시고 지금 연세가 굉장히 많이 되셨잖아요. 네, 아무튼 영향력이 많으신 분인데 에베소서 4장 6절에 보면 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만유 안에서 만유가 되신다. 네. 아시죠? 네. 네. 예. 이게 하나의 그 생각의 단초인 거예요. 예. 이 몰트만이 이야기하는. 예. 그래서 이 종말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 하나님의 왕국, 예. Kingdom of God의 종말이 기독교 교리의 중심이 되어야 하고 그것이 이 역사와 경험을 통한 실제적인 희망이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네. 그게 바로 Theology of Hope이죠. 예, 예. 희망의 신학. 네. 그래서 이 몰트만의 종말론은 궁극적으로 이제 세계의 고통으로부터의 해방에 초점을 맞춰요. 네. 그래서 이 신학이 네. 이 세상과 떨어져 있는 하나의 그 메타피지컬한 네. 한국어로 뭐죠? 형이상학적. 네, 감사합니다. 형이상학적인 그냥 주장인 것에 멈추는 것이 아니고 네. 이 세상을 직접적으로 변화시키는 힘이 있는 이 사회적인 문제에 적용시켜서 그걸 해결하는 그런 힘이 있는 그런 신학을 하려고 노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몰트만의 어떤 개인적인 삶의 여정과도 깊이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사실. 네. 몰트만이 이제 그 2차 세계대전도 겪었고, 네. 또 그 유럽의 위기, 또 미국의 위기, 네. 이런 걸 다 직접 겪은 분이기 때문에, 네. 그 안에서의 인식이 이 사회적인 고통의 문제, 그리고 그 고통 속에서 우리가 벽에 부딪혔을 때, 과연 희망은 어디에서 오는가? 이거를 질문을 하는 거죠. 네. 굉장히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좋네요. 그래서, 몰트만의 그 책을 좀 보면은, 예. 십자가에 못 박히신 하나님, 예. Crucified God, 그 다음에 삼위일체와 하나님 왕국, Trinity and the Kingdom of God, 그 다음에 예. 창조 속에 계신 하나님, God in Creation, 또 이제 아까 말씀드린 희망의 신학.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 몰트만의 신학적인 틀이 보이는데 그게 뭐냐면 이 삼위일체의 그 빛 아래에서 하나님의 역사적인 나타나심, 역사적인 현존, 이 세상과 어떻게 관계하시는가를 십자가의 신학으로 비춰보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몰트만의 신학의 뭐라 그럴까? 놓음이라고 볼 수 있죠. 네. 네, 그게 이제 본질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삼위일체적인 신론에 초점을 맞추고 이 종말론을 이해하려고 예,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몰트만은 인간과 역사를 위한 그리고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존재의 개방성 이거를 강조해요. 네. 그래서 몰트만의 신학은 종말론적이고 세상 속에 내재해 계신 내재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강조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몰트만이 이해하는 하나님은 현재를 향해서 또는 미래를 향해서 오고 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이 현재 안으로 침투해 들어오시는 거죠. 네. 예. 네. 그래서 많이 피곤하신가 봐요. 아니 많이 피곤한 게 아니고. 네. 그래서 네. 말이 되는 말을 찾기 위해서.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는 게 그런 식으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몰트만에게 있어서는. 네.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몰트만이 하려고 하는 거는 이제 이 하나님의 내재성과 초월성의 이 관계를 정립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 그 긴장 관계를 이 안에서 해소하려고 하는 거죠. 예. 네. 그러니까 세상과 구분 짓는 신학이 그러니까 하나님과 세상을 구분 짓는 신학이 고전적인 신학이라면 예. 네. 이 몰트만의 신학은 세상에 내재해 계신 하나님 의 부분을 강조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월적이면서도 내재적인 하나님. 좋네요. 을 보여주는 거죠. 독일 신학자에게서 나오기 힘든 그런 얘기를 한 것 같네요. 네. 어떻게 보면 이제 헤겔의 방법을 썼다고 볼 수도 있죠. 아, 그렇네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긴장 관계를 해결하고 종합적인 새로운 결론을 내놓는 거죠. 네. 고전 신학과 뭐 해방 신학 그 정반 합으로 네 가는 그렇죠. 좋네요. 그러니까 네. 내재성을 극대화시킨 거는 사실상 해방 신학이라고 네. 볼 수 있죠. 그렇죠. 네. 그것의 어떤 그러나 새로운 해석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야. 그 양쪽의 긴장 관계를 네. 예. 고전 신학의 어떤 메타 내러티브를 버릴 수 없는 독일 신학자의 어떤 DNA죠. 그렇죠. 네. 그걸 어떻게든 이제 그 안에서 해결해 보려고 하는 거죠. 네. 근데 사실 이런 노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신학자. 아, 그럼요. 신학자로서는 사실 버릴 수 없는 유혹이죠. 메타 내러티브를 제시하겠다. 그렇죠. 예. 그러면서도 말이 되는 말을 해야 되는 네, 거죠. 그러니까요. 네. 그게 이제 몰트만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몰트만의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만유재신론을 오늘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그래요. 네. 네. 그러니까 이 몰트만이 제안하고 있는 이 삼위일체 이해의 그 중심에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그 하나님의 본성 그 자체만을 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성이라는 거는 이제 크리에이터가 네. 창조주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죠. 그 자체만을 가지고는 진정한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수 없으며 오직 역사 속에서 인간에게 도달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 인간을 사랑한 그리고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의 이야기를 할 수 있다. 그러네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진정한 본성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통한 인간의 역사를 통해서 그 의미가 주어진다라고 예, 이야기를 했어요.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 하나님만이 진정한 하나님이 된다는 거죠. 예. 네. 책 속에 존재하는 하나님이 아니고 십자가에 저기 못 박혀 있는 그 하나님의 본체. 그게 진정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와 관계하는 하나님이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 예.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이 역사 속에서 진정한 하나님임이 완성이 된다라는 거예요. 예. 이거는 사실 굉장한 차이거든요. 고전 신학과 비교하자면. 그게 참 좋은 얘기가 역사 속에서 우리랑 관계 가운데서 이렇게 인지되어지고 볼 수 있는 하나님만이 진짜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 성령 우리가 그 홍정수 교수님을 통해서 성령 목회의 단점을 우리가 사실 네. 얘기했잖아요. 네. 그 성령 목회의 단점이라는 게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역사성이 희미하거든요. 네. 그 역사 가운데서 의미 있는 사건들이 계속 일어나는 가운데 네. 신문을 읽지 않는 거죠. 신문을 그러니까 읽지 않고 그렇게 되면 이제 굉장히 현실 도피적인 그렇죠. 종교성 많이 남는 하나님의 거죠. 하나님의 어떤 임재는 내면적으로 느끼기에는 가장 강력하게 느껴지는 게 성령 목회라고도 할 수 있잖아요. 네. 개개인적으로 주관적으로 느끼고 있는 성령님의 임재,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 이런 거 굉장히 많거든요. 네. 성령 목회라는 그 안에서는 그렇죠? 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네. 정말 개인적으로 막 친밀하게 강력하게 임하신 하나님의 임재가 역사성을 잃어버렸다라면 참된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는. 그런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겠네요. 울트만의 그렇죠. 입을 통해서. 네. 네. 좋네요. 그래서 그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이 창조 속으로 들어오신 하나님은 네. 십자가를 통해서 그 하나님 이미 성취가 되는 것이고 완성이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은 그 인간 역사의 종말을 향해서 점점 발전하고 계신 거예요. 점점 진보하고 계시고. 네. 그렇게 완성되어가는 하나님인 거예요. 종말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시각을 갖고 있나요? 비극적인 시각을 갖고 있나요?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울트만이 가지고 있는 종말은 희망이죠. 유토피아의 완성인가요? 유토피아적이진 않아요. 그럼 뭔가요? 유토피아적이기라기보다는 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현실 가운데로 말하자면 임하시는 거예요. 치고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미래로부터 네. 하나님의 나라가 현실 사이로 파고드는 거예요. 그 유토피아적인 예. 거 아닌가요? 더 나은 나라, 더 나은 현실을 만들어 나가자. 이런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렇긴 한데, 네. 그, 이제, 유토피아적이라는 말 자체가, 네. 가진 이, 그, bad connotation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의 어떤, 역사적인 책임감을 잃은, 그런 환상으로서의 유토피아가 아니고, 이 시간에 이루어가야 하는 그런 유토피아인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고.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일어나는 일이고, 지금 역사 안에서 우리가 그것을 만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이제 몰트만의 이제 이런 이론은 이제 역사적 삼위일체라고 불러요. 역사적 삼위일체. 네. 역사 안에서 이루어진 삼위일체니까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는데, 네. 예.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고전신론에서는 벗어나 있어요, 그렇죠? 네. 예. 많은 차이가 있죠. 고전 우리가 지금까지 쭉 봐왔던 고전신론이랑은 네. 좀 차이가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이 정통 우리가 말하는 정통 말고 네. 예, 본인들이 정통이라고 이제 생각하고 있는 이 보수적인 신학자들은 몰트만의 신학도 이제 자유주의 신학이다. 아, 이렇게 이제 매도를 하고, 네. 어, 2단처럼 보기도 해요. 네. 예. 네. 근데 그 내용을 잘 살펴보면, 굉장히 뛰어난 신학자인 것이고, 자신이 처한 그, 이 시대적인 담론 안에서, 굉장히 어려운 작업을 해낸 사람이에요. 예, 그리고 말이 되는 말을 하려고 노력했던 신학자인 것이고, 네. 어떻게든 설명을 해내기 위해서 노력을 한 거죠. 그래서 자신의 신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해를 발견하고 그것을 사회에 적용하려고 한 그런 신학인 거죠. 저는 몰트만의 신학이 굉장히 뛰어난 신학이라고 봐요. 그리고 책임성이 있는 신학이고. 네. 예. 그래서 저는 그렇게 무조건 이제 몰트만을 매도하시는 분들에게 과연 공부해 보셨냐? 몰트만을. 네. 몰트만의 책을 읽어 보셨냐? 그리고 또 신학 공부 제대로 하셨냐? 이 어떠한 신학적인 흐름 속에서 그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건지 그걸 이해를 하시냐?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고 어떤 새로운 이해를 이분이 제공을 해주고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직접 읽고 생각하고 분석하고 어, 그러시기를 전 제안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네. 어, 한국에 있을 때 그런 일이 있었어요. 모여서 이제 같이 신학 서적을 읽는 그런 모임이 있었는데 저희가 이제 뭐 몰트만도 읽고 뭐 키에르케고르도 읽고 불트만도 읽고 이렇게 신학 서적을 쭉 읽었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야, 불트만 자유주의 신학자 아니야? 불트만이요? 네, 불트만. 그건 신약학자인데. 신학 예, 그렇죠. 입자이기도 해요. 예. 예. 불트만 책을 읽는데 어, 나오라 그러니까. 야, 그 사람 자유주의 신학자잖아. 너 뭐 하는 거야? 나 그런데 안 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그 사람이 무슨 얘기 하는지에는 관심이 없고 도대체 어떤 저서를 썼고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지에는 관심이 없고 무조건 낙인 찍어버리는 거예요. 네. 네. 그리고 안 읽어버리는 거죠. 네. 네. 장사하는 데는 도움이 안 된다 이거죠. 그렇죠. 네. 장사하는 데 도움이 안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어, 하나의 이거는 그 차별이거든요. 사회적인 차별. 낙인 찍어서 버리는 거 어디서 많이 하는 것 같지 않아요? 네. 네. 한국 정치권에서 많이 하는 거잖아요. 지금 어, 문재인을 공산주의자로 막 낙인을 찍으려고 엄청 노력을 하고 있던데 똑같은 거죠. 뭔가 하나로 낙인을 찍어가지고 그걸로 다 그 사람을 도배해버리고 치워버리려는 네. 네, 그런 시각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신학에서도 그런 게 너무 많이 있으니까 어, 혹시나 이제 그 방송을 들으시면서 이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 아닐까? 이 몰트만이라는 신학자는 이상한 사람이 아닐까? 불트만이라는 신학자, 자유주의 신학자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서 혹시나 이제 뭐 읽지 않으시고 어, 그냥 한켠으로 몰아놓으셨던 분들이 있다면 좀 찾아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어떤 이야기들 하고 있는지. 불트만의 한 거는 이제 비신화거든요. 예수의 그렇죠. 비신화와 예수님의 모든 기적이나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을 다 비신화화해야 우리가 인간 예수를 만날 수 있다. 역사적인 예수를 만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인데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목사들이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는 큰 문제가 있다. 종교 지도자들이 신학자들 어떤 한 그룹의 신학자들을 매도해버리고 네. 그런 것들은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성도들을 진리로 인도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진리로 가는 길을 사실 막는 것일 수 있거든요, 이거는. 그럼요. 근데 이제 이럴 때, 희망이 되는 것이, 성도들이 그냥 찾아서 읽으면 됩니다. 그런 책들을. 네. 그러니까 아까 문재인 얘기를 하셨는데, 방송에서 그런 식으로 문재인을 낙인을 찍어도 네. 대중들이 사실 진리를 알고 있으면 진실을 알고 있잖아요. 문재인에 대해서. 네. 안 그러면 이제 안 먹힙니다. 종북 좌파 이런 것들이 이제는 먹히죠. 물론 이제 아직까지 51% 콘크리트 지지층들한테는 아직 먹힐 수 있어요. 30% 이하. 30% 이하죠? 네. 아, 30% 이하입니다. 떨어졌어요. 예,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아니, 그거는 원래 있던 네, 거예요. 네, 네. 근데 그 아, 이번에 그, 이, 도널드 트럼프도. 네. 여러 가지 막말 사건 때문에 지금 힐러리랑. 네. 어제, 어제 했잖아요. 또 마지막으로. 아, 네, 대선 실망했어요. 네. 보고서. 저는 안 봤는데. 네. 어, 제가 이제 사설을 보니까. 그냥 트럼프는 자신의 이 콘크리트 지지층 40%를. 네. 어, 다시 공고하게 한 것에 불과했다. 그렇죠. 그러나 40%만으로는 어, 대선을 이길 수 없다. 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희망이 있는 게 뭐냐면 아무리 목사들이 뻘짓을 하고 목사들이 이렇게 어, 보수적으로 이렇게 똘똘 뭉쳐서 장사되는 말만 하자 이렇게 힘을 합쳐도. 네. 이제는 성도들이 일어나고 있다. 이 시대에는. 네. 이 시대는 평신도들이 에, 생각이 깨인 사람들이 많이 있고. 그렇죠. 그리고 교회 안 가도 죄책감이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네. 감사한 일이죠. 그렇죠. 네. 몰트만 이야기는, 어, 요 정도로 할게요. 네. 네. 뭐, 얘기를 하자면 또 한두 끝도 없을 것 같아서. 네. 네. 근데 저는 이 희망의 신학이라는 책을 정말 좋아합니다. 어, 저 한번 네. 읽어봐야 되겠네요. 한번 읽어보세요. 네. 네, 강추합니다. 졸업하고. 아니, 혹시 읽으시면은, 네. 어, 논문에 쓰실 수 있을 수도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아닙니다. 아닐 것 같아요. 아닐 것 같아요? 예. 네. 불투만으로 저는 만족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 이 만유재신론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 네. 과정신학이 또 만유재신론과 아, 깊이 연관이 있기 때문이에요. 예. 아, 저는 네. 과정신학에 있어서, 과정신학이 얘기하고 있는 신론에 참 매료되어 있는 상황인데. 네. 빨리 듣고 싶어서 안달이 나 있는 상황입니다. 네. 과정 신학에 대해서는 다음에 예. 더 이제 좀 예. 예. 어, 자세한 이야기는 할 거고 네. 오늘은 그 변화에 대해서 예. 과정 신학에서 무엇라 이야기하고 있는지 네. 예. 이야기해 보려고 그래요. 네.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네. 과정 신학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은 항상 변하고 있고 네. 매 순간 변하고 있고 어. 앞으로도 변할 것이고 어. 지금까지도 변해왔다. 어. 이거예요. 아, 그렇습니까? 네. 그게 결론이에요. 예. 그니까 사실, 그, 지금까지 우리가 쭉 이렇게 봐왔던, 어, 이 하나님의 불변성에 대한, 예, 논지를 이렇게 쭉 따라가다 보면은, 결국엔 하나님이 변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니까 하나님이 변한다라고 생각하면, 그 모든 문제가 없어져요. 네. 예, 그리고 그것이 성경의 말씀에도 또 잘 맞는 것이고. 근데, 어,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어, 이 과정 신학에서는 이제 화이트 헤드의 이제 형이상학적인 신개념을 받아들여가지고, 이 모든 실제들이 경험에 의해 완성이 되듯이 하나님 또한 완성된 존재가 아니고 완성되어가는 과정에 있는 모든 존재들과 같이 완성되어가는 과정에 있는 존재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리고 하나님의 내적인 속성 안에는 변하는 속성이 있고 변하지 않는 속성이 있어요. 네. 예. 그래서 모든 것이 변한다가 아니고 하나님의 속성 안에는 변하지 않는 부분도 있는 거예요. 예. 네.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형이상학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죠. 예. 그런 부분들과 하나님의 변하시는 부분들이 함께 어,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함께 움직임 속에서, 예, 조화를 이루면서 가는 거예요. 예, 그게 이제 과정신학에서 말하고 있는 신론인데, 그러니까 이런 신론은, 어, 하나님이 영원하고 완전하고 불변하고 불멸하고 무제한적인 것을 이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실제적인 본성 속에서 하나님은 존재 안에서 일시적이고 상대적이고 불완전하고 변하고 소멸하고 제한적이고 의존적이다. 여기서 어, 소멸한다는 것은 뺄게요. 네. 어, 이렇게 두 가지의 서로 다른 본성이 함께 하나님 안에 계신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까 그 신학적인 논쟁에서 중요한 부분이 초월성과 내지성을 어떻게 조화를 이루냐가 이제 중요한 부분이라고 했는데 과정신학 안에서는 그 부분이 굉장히 잘 조화를 이루고 있어요. 내재적인 속성과 그 다음에 이제 실제적인 속성이 함께 다 어, 아 죄송합니다. 초월적인 속성이 어, 이렇게 잘 조화를 이루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네. 어 그리고 이러한 생각에서는 하나님이 세상과 동떨어져 있지 않아요. 하나님 세상 안에 존재하고 세상과 함께 존재하는 거거든요. 예. 네. 그러니까 이 세상과의 하나님의 관계성 속에서 이 그것이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속성이 되는 거죠. 예. 네.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또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또 이제 이 부분에서는 하나님은 계속 진보하고 변하고 계신다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 하나님의 이제 사이즈가 계속 커지고 있다라는 말을 우리가 해요. 네. 예.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상과의 관계 안에서 그 세상의 변화를 하나님 안으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본성 안으로. 네. 예. 그래서 하나님의 사이즈가 계속 커지고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고 하나님의 열린 마음인 거죠. 열린 마음, 열린 본성인 것이죠. 예. 그래서 결국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역사는 하나님과 인간이 공동의 창조자로서 존재하는 하나의 진화적인 과정인 거예요. 네. 예. 그래서 함께 만들어 가는 거죠. 공동의 창조자로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더 좋은 세상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파트너인 거예요, 인간이. 그렇죠. 예, 그런 말 있잖아요, 성경에. 눈을 만드신 이가 보지 않으시겠느냐. 귀를 만드신 이가 듣지 않으시겠느냐. 근데 사실은 화이트헤드가 얘기하는 거는 신이 피조물들과 청취 행위를 나눌 수 있을 때까지는 듣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다시 말해서 피조물로서의 눈들이 존재하기 전까지는 시각적 경험을 신이 가지지 않았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본다라는 개념이 이미 먼저 존재하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신이 그 경험을 먼저 해요. 보는 경험을. 그 다음에 눈을 만들어서 피조물도 보는 경험을 하게 하는 게 바로 성경의 이제 논리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이제 눈을 만드신 이가 보지 않으시겠느냐. 예. 눈을 만들었다면 먼저 보시는 경험을 하기 때문에 예, 피조물들한테 눈을 선사했다. 예,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본다는 의미가 이제 똑같진 않겠죠. 아, 그렇죠. 이제 예. 이제 그러니까 이제 하나의 상징적인 예. 의미겠지만. 그러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신이 먼저 보니까 피조물도 볼 수 있는 기능을 갖추게 한 거다. 네. 이런 얘기거든요. 성경은. 네. 그러니까 신이 먼저고 피조물이 나중이다. 네. 근데 지금 화이트헤드가 얘기하는 거는 피조물 안에서 보는 행위가 이루어지기까지 신은 한 번도 보지 못했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화이트헤드가 하는 얘기는. 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네. 신은 끊임없이 확장하고 있다라는 얘기는. 네. 피조물 안에서 피조물이 경험하는 만큼 신도 경험하고. 그렇죠. 예. 그리고 더 아름다운 경험을 더 나은 가치를 창출해 내는 것을 돕는. 그렇죠. 예, 그런 역할을 신이 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로마서 8장에서 나오는 이 얘기가 너무 좋아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겁니다. 네. 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정의가 그거거든요. 네. 하나님은 모든 것들, 만물들이 하나의 선이라는 공통의 가치를 위해서 협력해서 일하도록 격려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역할을 하고 계시다는 거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네. 이제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가치를 함께 하나... 창출해 가고 계신 거라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더 나은 가치를 항상 하나님이 세상에 네. 제안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예, 제안을 하시고 예. 그것을 이뤄가는 것은 사람들인 것이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사람뿐만이 아니라 모든 만물, 모든 예. 창조물들, 네. 예, 모든 창조물들이 그 하나님의 제안을 네. 예, 그 안으로 받아들여서 예. 그것을 실현함으로써 더 나은 가치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리고 더 나은 가치를 만들어갈수록 하나님은 더욱더 네. 가치 있는 경험을 하시는 거죠. 네네. 그리고 더 나은 가치를 네. 또 제안하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그것이 네. 강제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네. 예, 뭐 운명처럼 이렇게 우리한테 주어져가지고 넌 꼭 이걸 해야 돼 이게 아니라 그냥 제안이죠.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서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실현해 갈 때만 의미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제가 타겟에 갔었는데 네. 혼자서 이제 뭘 먹으려고 이것저것 샀죠. 네. 베이글을 사고 그다음에 그 에너지 드링크를 하나 샀어요. 네. 그리고 이제 나가는데 옆에 홈레스가 하나 있더라고. 홈레스 집 불황인이 한 분 계시더라고. 불황자가. 노숙자. 노숙자가 한 분 계시더라고. 불황자. 오랜만에 들어보고. 네. 불황자. 네. 노숙자가. 네. 네. 그래서 젊어 보이는 남자 분이신데, 네. 예, 내가 들어갈 때 캐시가 없어가지고 못 줬어요. 네. 근데 이제 이것저것 사다가, 그냥 진짜 오래간만에 베이글을 먹으려고. 네. 베이글을 산 거죠. 베이글 너무 좋아하는데 제가. 네. 나가는데 자꾸 이렇게 마음속에서 꼭 주워야 된다고. 그래서 그거랑 에너지 드링크랑 딱 드리고 왔죠. 뭔가 이렇게 찔림이 딱 오셨군요. 그렇죠. 제가 캐시를 네. 못 줬으니까 줘야 되겠다. 그러니까 뭐 구체적으로 하니 막 야 이거 주고 가라 이게 아니지만 이렇게 그런 느낌을 받은 것 같아요. 뭐 별건 아니지만 네. 예를 들어서 사실 이런 것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네. 근데 다 없던 네. 사람과 새로운 관계를 맺은 거잖아요. 네. 그것도 사랑의 관계를. 그렇죠. 그 사람의 삶을 더 증진시킬 네. 수 있는 관계로. 예.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되게 좋아하고 저도 짜릿함이 있어요. 엄청난 짜릿함이 사실 별거 아니잖아요. 네. 3불, 5불짜리 그냥 빵 하나 주고 음료수 하나 준 건데 네. 저는 그 음료수가 얼마나 맛있는 걸 알고 있거든요. 네. 상상이 되더라고요. 그 아저씨가 그 음료수를 먹으면서 그 시원한 그런 넘어가는 그 느낌, 그 카페인과 함께 그 설탕. 네. 그 경험을 저는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그 경험을 그 아저씨가 그 순간적으로 했을 수 있고 그래서 빵으로 포만감을 느끼고 이게 좋은 경험이거든요. 네. 근데 일단은 뭐 그런 것도 있고 또 그 아저씨가 기뻐하는 모습, 기뻐하는 마음 그것을 제가 간접적으로 느끼니까 또 좋고. 네. 그러니까 이제 사소한 예지만,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에 조금 더 나은 가치를 창출해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예.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그런 아름다운 가치를 창출해내야 되는데 네. 저는 우리 팟캐스트를 하는 것도 그렇죠. 별거 아니지만 아름다운 이 경험들을 우리가 만들고 있지 않나. 근데 그 아름다운 경험이라는 게 무엇이냐면 연결이죠. 네. 사람과 사람이 서로 마주 앉아서 얘기를 하는 거. 네. 팀원님이랑 애논이랑 저랑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사실은 의무감으로 하지만 네. 좋은 가치가 우리 안에서 사실 창출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저는 그렇게 예. 생각하고. 그리고 또 이제 들으시는 분들. 그렇죠. 들으시는 예. 분들도 뭐. 우리가 뭐 어디에 계신지 뭘 하시는지 모르죠. 알 수는 없지만. 예, 모르지만. 그 시간과 예. 공간을 넘어서서. 네. 우리가 공유하는 바가 생기는 것이고. 네네. 함께 예. 바라보는 곳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제가 어느 날 이렇게 있는데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팟캐스트 하지 마라.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팟캐스트 하지 마라. 이건 굉장히 보수적인 하나님의 음성이죠. 한국에서 알았던 하나님의 그렇죠. 한국에서 목소리. 만난 네. 성령님의 음성이죠. 그래서 나는 네. 좋은데 네. 거요 그랬죠. 그래서 불순종하고 계속 하고 있는데 네. 저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실수하신 것 같아요. 말씀을 네. 왜냐하면 이러한 이 팟캐스트를 통해서 만남이 이루어지니까 전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이 만남만큼 짜릿한 게 없습니다. 네. 짜릿한 경험이. 그리고 이제 우리의 네. 삶을 네. 더 나은 가치로 우리가 네. 창출해내고 싶은 네, 네. 그런 바람들이 있는 거잖아요. 네. 이런 관계를 통해서. 그렇죠. 예,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네. 예, 그 관계가 정말 중요한 것이고 그런 새로운 관계성 안에서 우리가 이제 그 과정신학에서 이야기하는 새로운 네. 창조성이 발현이 되는 거예요. 네. 네. 그게 있지 않으면 사실 우리의 삶은 돌과 같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새로움이 발현될 수가 없는 거죠. 네. 지금 계속 하시던 거 아니었어요? 말씀? 네. 제가 질문 때문에 네, 제가 하고 있었는데 네. 그냥 마지막으로 뭐 제가 준비해 온 거는 더 있었는데 네. 그 얘기는 안 드려도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저는 제가 안 드려도 될 것 같은데 한 가지만 네.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해서 설교를 했다 그랬잖아요. 네. 네. 다시 이제 첫 번째 방송으로 돌아가자면. 네. Can God change? 네. 하나님 변하시는가? 결국에 제가, 우리 교인들에게 결론으로 했던 말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늘 변하신다. 왜냐하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지만 하나님에게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거. 네. 그리고 늘 우리에게 새로움을 불러일으키시고 그리고 더 나은 가치를 창출하도록 항상 제안하신다는 거. 네. 그런 점은 하나님이 변함이 없으시다. 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마쳤거든요. 아, 좋네요. 그러니까 그거를 마지막 말로 저는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 지금 말씀하신 거 들으니까 너무 너무 좋고요. 그 아가서 있잖아요. 네. 솔로몬의 노래라는 네. 그 Song of Solomon. 거기에서 사랑하는 자여 이리 와서 함께 가자. 그게 저는 사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변함없는 음성이 아닌가. 아, 그렇죠. 네. 그러니까 새로움을 창출한다. 또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네. 그럼 자유를 통해서만 사실 새로움이 창출이 됩니다. 네. 예. 그리고 해방과 예. 진정한 자유. 그렇죠. 그러니까 예. 우리 공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뭐 자유가 없이 만약에 일한다면 그 생산되는 물품이 다 똑같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사실 그 예. 종교로 인한 이 억압도 네. 굉장히 심하잖아요. 그렇죠. 예. 네. 물론 정치적인 구조도 많이 우리를 억압하고 있지만 네. 사실 우리가 이제 기독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네. 우리 지금까지 많이 이야기해왔던 네. 구조적인 문제 예. 또한 이 doctrine의 문제, 교리의 문제 예. 이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것들이 우리를 종교 안에서 억압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진정한 해방이고 진정한 자유거든요. 네. 자유. 예. 예. 사실 옛날에 이게 예. 우리의 해방이잖아요. 그렇죠. 그게 그리스도의 복음이고. 예. 근데 우리가 그런 진정한 자유를 종교 안에 찾지 못한단 말이에요. 네. 그것이 사실 하나님의 의지와는 전혀 반대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벗어나야죠. 네. 그리고 뭔가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꼬맹일 때 초등학교 1학년 뭐 이럴 때 집에 이렇게 있으면 전 집에서 노는 걸 좋아했어요. 항상 네. 집돌이랑 혼자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요. 저는 맨날 스케치북에 그림 그리고 책을 안 읽고 책으로 집을 만들고 막 항상 이제 친구 이렇게 쌓아가지고 네 그렇죠. 전 책을 안 읽었어요. 저희 동네 친구랑 승경이라는 애가 있었어요. 네. 승경이가 와서 애노나 놀자 이거 네 이거 들어보셨어요 이런 말? 아 이거 많이 들었죠. 네? 디워나 놀자 이거 네네 네. 그러면 걔 맨날 똑같은 애거든요. 승경이 우리 네. 동네 내 친구 걔밖에 없어요. 네. 그러면 이제 걔가 걔는 우리 집에 들어와서 같이 놀면 되는데 그냥 네. 밖에서 부르는 거죠. 그렇죠. 내가 있나 없나 확인하는 거죠. 네. 애너나 놀자. 그럼 그 말 듣고 나갑니다. 그렇죠. 나가면 똑같은 애고 똑같은 네. 동네고 하지만 바로 뛰어나가죠. 매일 새로운 경험이 펼쳐지더라고. 그렇죠. 매일 새로운 경험이 펼쳐져요. 왜냐하면 네. 승경이는 자유로운 사람이고 나도 자유로운 사람이니까 네. 손붙잡고 다니면서 귀뚜라미도 잡고 땅강아지도 잡고. 에? 걔네 집에 놀러 가서 라면도 끓여 먹고 네. 예? 매일 새로운 경험이 펼쳐졌어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게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 인생에 대한 거라고 생각해요. 네.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부르시는 거예요. 아무개야 놀자. 예? 그럼 하나님이랑 같이 세상을 함께 살아가면 새롭고 아름답고 사랑 넘치고 행복한 경험들을 하러 하게 되는 건데 네. 하나님이 딱딱하고 그냥 변함없는 분이라고 느껴지면 그런 경험을 하나님과 함께 이뤄나갈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네. 네. 그, 고전 신학에서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인데, 영향을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 무슨 얘기냐면,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냉정하게 사랑하는 사람? 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네. 감정이 없는 사랑, 이 돼버리는 거죠. 그 자체가 말이 안 되잖아요, 사실. 안 되죠. 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 하나님이 변하신다라는 것을 제시하는 이런 새로운 시각들이 굉장히 더 말이 되는 거죠. 네. 네. 그리고 더 우리의 신앙에도 네. 도움이 되고 네. 더 맞게 생각이 되는 거죠. 네. 그렇게 오늘은 예, 좀 마무리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잘 놀았습니다. 네. 네. 마무리를 좀 해주시죠. 마무리. 진행자는 우리 티원님이시니까요. 저희가 3주에 네. 걸쳐서 이제 네. 하나님이 과연 변하시는가, 네. 변하지 않는가,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왔는데, 네. 그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 댓글에서 우리가 잠시 찾아봤던 것처럼, 네. 그 아내분한테 말씀을 이렇게 네. 하셨었댔잖아요. 예. 네. 하나님 변하게 안 변하게. 당연히 안 변하지. 네. 하나님 어떻게 변해. 그럼 네. 하나님 우리가 신뢰하고 믿을 수 있어? 네. 이게 어떤 기본적인 우리의 생각이고 정서고 교회의 신학이에요. 예. 그러니까 한국 교회에서 널리 퍼져 있는 신학인 거죠. 근데 이 신학적인 이해에는 오류가 있다. 네. 이거를 지금까지 계속 얘기를 하려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네. 예. 문제가 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변하시는 세상과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은 역사 안에서 하나님 됨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니까. 그리고 우리를 그 안으로 초대하시는 하나님이니까. 네. 예. 그 관계성 안으로 우리가 들어갈 때 우리 하나님의 진정한 파트너가 되는 거죠. 예. 예.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뤄갈 수 있는 힘과 이유가 생기는 거예요. 예. 그런 의미에서 변하는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는 존재가 아니라 네. 변하시는 하나님이 진정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믿고 신뢰하고 신앙할 만한 분이다. 네. 근데 하나님의 모든 것이 변하시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 안에 변하지 않는 형이상학적인 그런 속성들이 있고 우리는 그 속성과 함께 내재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한다. 네.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면 네. 어떨까요? 마무리를 해달라니까 요약을 해주셨습니다. 요약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일주일 동안 잘 지내시고요. 건강하시고 네. 하나님과 잘 노시기를 네. 축원을 드립니다. 좀 변화하시면 좋겠네요. 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